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간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3장 계속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58장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며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8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어 읽어봤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나음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은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유대인들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아니라라는 그런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문의 3절을 다시 보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 중 어떤 이들이 받은 은혜와 특권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는 그 어떤 축복들을 폐하시겠느냐 그러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몇 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오늘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의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전혀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불의와 맞싸워서 싸워야 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드물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먼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좇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드물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6절에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은 역시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결코 불의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죄악을 심판하심은 마땅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잘 믿고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진노하시냐, 심판하시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왈가 왈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좇아서 의로운 존재로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의 궤변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비록 내가 거짓말을 했으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거짓말은 했으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결과가 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까? 바울은 이런 궤변을 과감하게 배격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또한 유사한 궤변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게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담대하게 거절해야 하겠고요. 또 다시 이제 8절 말씀에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오늘 8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만으로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의한 행동에 저희와 속마음까지도 분명하게 감찰하십니다. 결코 속이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선은 선이요 악은 악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억지지 중의 억지입니다. 거짓말로 참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도 역시 억지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했으므로 나의 거짓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참으로 억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의 의로우심을 쫓아서 당연히 우리도 의롭게 되고자 했으며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여 사람들은 우리의 궤변에 넘어갈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세우신 귀한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생활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그렇게 의롭게 생활하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먼저 맞고 먼저 믿고 된 이 귀한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저희도 불의를 떨쳐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정직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